풀립새에 빛나는 하얀 이슬처럼 우리들의 마음도 그렇게 빛나리라. 따스히 내리는 맑은 햇살처럼 우리들의 사랑도 한없이 커가리라. 라 활짝 웃으며 젊음을 얘기하자. 라 가슴을 펴고 젊음을 얘기하자. 젊음을 느껴보자. 젊음 영원히 간직하고 싶은 우리들의 젊음 풀립새에 빛나는 하얀 이슬처럼 우리들의 마음도 그렇게 빛나리라. 젊음을 얘기하자. 라 가슴을 펴고 젊음을 얘기하자. 젊음을 느껴보자. 젊음 영원히 간직하고 싶은 우리들의 젊음 풀립새에 빛나는 하얀 이슬처럼 우리들의 마음도 그렇게 빛나리라. 그렇게 빛나리라. 그렇게 빛나리라. 그렇게 빛나리라.